말도 못했어 떠나가는 너에게 사랑한단 말조차 너무 힘이 들어서 가지 말라고 떠나가지 말라고 그대를 잡고 애원하고 싶지만 불꽃처럼 사라지는 나를 보면서 그대를 보냈던 거야 천년을 기다리며 사랑하리라 저 하늘 별이 되어 너를 지키며 나만의 사랑 행복을 빌어주리 바람 되어 떠나가지 말라고 그대를 잡고 애원하고 싶지만 불꽃처럼 사라지는 나를 보면서 그대를 보냈던 거야 천년을 기다리며 사랑하리라 저 하늘 별이 되어 너를 지키며 나만의 사랑 행복을 빌어주리 바람 되어 그대를 눈